느껴. So I can call you Jesus. 네가 남친이 없는 거 밀어봤을 때 맘에 두른 철벽. 나 같은 평범 남은 네가 만든 기준의 결벽서. 서툴 친구랑 가면 네 앞에서 내 본심을 숨겨가면 편한 사이에 범죄로 살해. 답답함에 매일 밤이 불에 날리는 한킥. Damn, 매일 날 유혹해. 네 표정들 안 하나 때문에 난 자제를 못해. 보고 있다니 머리가 빙빙 full, full of beauty and a dive in it. I'm so KO. 순식간에 나를 점령한 나폴레옹. 나 계속 바라보기만 하겠지. 친구란 두 글자에 나를 감춘 제로. You're beautiful. 그래 내 맘은 건반에서 쿨한 척 자존심을 지켜 안 좋은 웃길 한번. 근데 볼링처럼 네 말은 쿨러와 나한테 정확히 서있는 내 맘이란 핀을 딱 스트라이크해. 지는 번호 교환해 밤새 문자와 통화해. 너에 대한 나의 맘은 better than better. 근데 넌 어떻게 생각해 아직하면 넌 너와 내 사이 마침 들려와 남친이 이때야. 그래 여자란 건 모두 똑같아 마치 유니폼.